우리나라의 한북도 북부 지역이 큰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유엔 인도주의 사업 조정사무소와 유엔 아동기금이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 협조를 결정했습니다.